제가 7살에 이사와서 22살이 된 지금까지 살아오던 집을 떠나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한 5년만 살겠다는 계획이었는데 10년을 더 살게 되었죠. 단지 교통이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집에서 이렇게 오래 살게 되었어요. 단독주택이라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고 왜 이런 곳에서 우리는 계속 사느냐고 이사 가자고 졸라대는 것이 엊그제 같은데 막상 이사를 가게 되니 서운하기도 합니다. 짐들을 정리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회상합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서울 구로구 562동의 박혜영씨. 지금쯤 이삿짐 잘 풀고 정리도 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일요일 이사들 무척 많이 하셨을 거예요. 혹시 이사 온 새 집에서 처음으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오노토 띠베네 귀에 익은 음악이죠. 저희가 한 달쯤 전인가요? 두 달쯤 전인가 귀로 보는 한 편의 영화에서 들려드렸던 그 영화 Everybody's Fine의 테마 비아고였습니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으셨고요. 후나미와 미연이가 생전 처음 기차를 타게 됐다. 가는 동안에 간식으로 먹으려고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바나나 몇 개도 가지고 기차에 올랐다. 그들이 바나나 껍질을 벗기고 있는데 기차가 칠흑같이 깜깜한 굴 속으로 들어갔다. 얘, 너 바나나 먹었니? 미연이가 후남에게 말했다. 아니, 안 먹었어. 후남이가 큰 소리로 대답했다. 후남아, 그럼 먹지 마. 내가 한 입 베어 먹었더니 앞이 안 보여. 경기도 광명시의 조문희 씨. 드라마 아들과 딸에 삽입된 에버그린 들려드립니다. 스잔 잭슨입니다. 서울 양천구 신정6동의 김태원 학생, 어머니 생신 축하드린다고요. 또 강남구 논현동의 강유신 씨, 서울 동대문구 제기1동의 이은정 씨의 신청곡, 드라마 아들과 딸에 삽입된 에버그린이었습니다. 오늘 FM영화음악은 여러분과 함께 편안한 음악으로 함께하겠습니다. FM영화음악입니다. 신세대 펜시 크리아트. 넌 온통 크리아트구나. 그럼 문구용품은 기본이고 생활용품, 장식용품도 모두 크리아트야. 어쩜 이렇게 우리 느낌을 꼭 집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바른 손이지. 신세대 펜시의 모든 것 크리아트. 여드름 박사들이 다 모였네. 여드름 치료엔 뭐가 제일이야? 끈기 있는 치료가 제일이야. 천만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제일이야. 아젤리아. 잠깐. 모두 다 맞아. 하지만 피부를 사랑하는 게 제일이야. 아참, 새로 나온 아젤리아가 있었지. 여드름 치료엔 피부를 사랑하는 아젤리아. 한국 쉐리.

男儿有多少真的是英雄，谁是大英雄，是痛非痛，问世间有几个绝对出众，南北西东，不去顶白也不去跟红，从未做大狗熊。 我的爸爸是大顽童，我妈妈也嫁给他这个老公，比起成龙还要威风， 男儿到此还是不是英雄，谁是大英雄，问爹问我妈，问遍青天白日满地红，在这世界上男儿到底算是龙是虫，谁是大英雄，谁是大大英雄，谁是大大英雄， 谁是大英雄，苏西대영웅，누가 대영웅인가, 창하고의 음성이었는데요. 영화 동성서취의 주제가였습니다. 전북 1위의 문상섭 씨는요, 이 영화의 감독이 과연 누군가 이런 것들을 물어봐 주셨는데요. 이 동성서취는 국내에도 팬이 많은 감독이죠. 아비정전, 열혈남아를 만든 왕가위 감독이 총감독을 맡았고요. 역시 국내에서 많은 인기를 모았던 신조협녀의 류진희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입니다. 특히 이 무협 영화는 최첨단의 SFX, 그러니까 공상과학류의 특수효과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홍콩에서는 개봉되자마자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고 하죠. 그도 그럴 것이 출연진이 무척이나 호화롭습니다. 홍콩 스타들이 총출동했네요. 우선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는 공주 역의 임청하, 그녀를 도우려는 주백통 역의 유가령, 동사 역의 장구경, 또 남재 역의 양가휘, 토니류, 북계 역에는 장하구가 등장하고요. 그 상대편 적수인 반란군에는 양조위와 장만옥이 등장합니다. 동사 장구경을 좋아하는 대매 역으로는 왕조연까지 앞서야네요. 국내에서도 인기 높은 홍콩 스타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죠. 특히 이 영화는 동사서독을 촬영하다가 동사서독이 잠시 중단되니까 그 스태프랑 캐스트들이 몽땅 그대로 옮겨가서 이 영화를 찍었다고 합니다. 참 홍콩 영화계는 재밌어요. 오랜만에 제시카 랭의 뮤직박스 중에 N의 테마 신청해 주신 분이 있네요. 서울 동대문구 장안이동의 김지은 씨 들어주세요. 애네 테마입니다. 영화 뮤직박스의 애네테마였습니다. 서울 성동구 중곡 4동의 이기옥 학생, 서울 신사동의 김나래씨, 서울 방배이동의 이소영씨, 서울 보광동의 이지은씨, 강원도 동해 북평동의 장미정씨, 영화 가면 속의 아리아 중에서 신청해 주셨네요. 벨리니의 비앙카와 페르난도 중에서 일어나세요 아버지 들려드립니다. 소프라노 자네트 베커의 음성이고요.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려드리죠. 소프라노 자네트 베커의 음성으로 들으신 벨리니의 비앙카와 페르난도 중에서 일어나세요 아버지였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도 방영됐던 가면 속의 아리아. 이 작품은 국내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든 벨기에 영화입니다. 젊은 시절 숙적 관계였던 천재음악가 조이 김과 스콧 공작. 이 두 사람은 자신의 재능과 노력을 다 바쳐서 제자를 키웁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음악 경연 대회에서 가면을 쓴 채 노래 대결을 벌입니다. 영화는 그 사이에 조이 킴과 두 제자, 소피아 잔의 삼각관계적인 사랑도 묘사하고 있죠. 드라마는 단순하지만 영상은 참 섬세하고요. 또 주인공들의 감정도 아리아와 잘 어우러져서 영화의 격을 높여줍니다. 실제 벨기에 오페라 가수인 호세 반담의 연기도 좋고요. 영화의 시종 깔리는 배경음악도 무척이나 아름답죠.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4번 중에 청춘에 대하여, 슈베르트의 음악에, 베르디의 리골레토, 또 모차르트의 논조반니, 이런 클래식의 명곡들이 영화를 아름답게 쓰놓고 있습니다. 대전 서구 내동의 서효원 학생, 광주 주월일동의 구정림씨, 경기도 고양 백석동의 박현아씨, 서울 논현동의 최혜원씨 들어주세요. 가면 속의 아리아에 삽입된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 중에서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소프라노 다이나 브리앙, 테너 제롬 프로에트의 이중창으로 됐습니다. 올려!

광주 주월 이동의 김호진 학생 들으셨어요? 네, 전선희의 천세의 주제가였습니다. 주제가 제목은요, Bird on a Wire고요. 원래 부른 사람은 레나드 코헨인데요. 오늘은 네빌 브라더스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전북 1위 남중동의 황민 씨, 경기도 부천 심곡본동의 김혜리 학생, 서울 서초 이동 신동아 아파트의 한규태 학생,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영화 드라큘라 중에서 들려드릴게요. Love Song for Vampire, 애니 레녹스의 노래입니다. 추억의 영화. 잔네 모로. 프랑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잔네 모로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아 이런 감탄사부터 내뱉으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하얀 우울한 얼굴, 웃음기 없는 커다란 눈동자. 참 독특한 분위기의 여배우죠. 다른 어떤 배우와도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깊이를 지닌 그 눈동자. 어떤 때는 정념에 불타서 반짝거리는 그 눈빛이 뭐라고 딱 꼬집어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여성의 매력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그런 잔네 모로의 매력이 살아 숨쉬는 영화가 바로 사형대의 엘리베이터입니다. 흑백 화면에 젊은 여인의 얼굴이 가득히 클로즈업됩니다. 여인은 숨가쁜 목소리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더 이상 못 참겠어. 사랑해. 그러니까 얼른 해치워야지. 연하의 정부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업밖에 모르는 남편을 살해하도록 충동질하는 여인. 밧줄을 타고 발코니를 통해 몰래 사무실로 잠입해 들어간 젊은 정부. 그는 여자의 남편을 살해한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그의 손에 권총을 쥐어놓고 밖으로 나오죠. 하지만 그는 밧줄이 그대로 걸려있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서둘러 사무실로 올라간 그는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멎는 바람에 꼼짝없이 갇히는 신세가 되죠. 토요일 오후라 빌딩 경비원이 전원을 모두 내리고 퇴근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에 한 쌍의 하이틴이 그의 자동차를 훔칩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들은 차 안에 있던 권총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자, 이제 그는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었다고 고백하면 자신의 살인 사건이 드러나고 또 차에 있었다고 말하면 남의 살인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초조한 가슴을 억누르면서 사나이를 기다리는 무표정한 여인. 엘리베이터에 갇혀 발버둥치는 사나이. 영화 사형대의 엘리베이터는 루이 말 감독의 첫 장편 극영화였고 누벨바그 최초의 물결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젊은 루이 말은 육감적이면서도 인생을 다 살아본 듯한 잔네 모로의 매력을 그대로 이끌어내서 관객들을 사로잡아버렸죠. 특히 마지막 장면, 약속했던 대로 나타나지 않은 애인을 기다리던 그녀가 마일스 데이비스의 우울한 트럼펫 소리가 울리는 파리의 밤거리를 하염없이 방황하는 모습. 지금도 잊지 못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배우라는 그 직업은 아마도 영화 속에서 한 장면으로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사람일 것 같습니다. 영화 아상수의 흑부클레샤포 사형대 엘리베이터의 테마입니다. 마일스 데이비스가 루이 말 감독에게 이 영화의 스토리를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이 곡을 작곡했다고 하죠. 재즈의 명반입니다. 영화 사형대 엘리베이터의 테마,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으셨어요. 경기도 고양시 성석동의 정명훈 씨. 신청곡 나옵니다. 149의 콜럼버스 중에서 Conquest of Paradise,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대치동 김소영 씨, 신계삼동 정혜진 씨, 압구정동의 이희진 씨, 이희정 씨 생일 선물이었고요. 서울 고척이동 조영희 씨 어머님께도 생신 선물로 띄워드린 곡이었습니다. BBC TV 시리즈물 Celts 중에서 The Celts, 애냐의 음성이었습니다. 전주 덕진동의 강정명 학생,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못해서 힘드시다고요? 제가 비결 하나 일러드릴까요? 학교 가기 전에요. 거울 보고 세 번만 크게 웃는 것입니다. 글쎄요, 효과가 없을지 모르겠다고 질문하시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적어도 저는 그런 효과를 봤거든요. 그렇다고 지금은 말고요. 밤중에 거울 보시면 무서우니까요. 자, 저는 인사드릴게요. 편한 밤 되십시오.